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북도 황주군의 감을 피해 실태를 현지에서 여해했습니다. 총리는 황주군 석정협동농장, 령촌협동농장을 돌아보면서 감을 피해 마귀 전투를 심차게 벌이고 있는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고매해 주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영양소를 이용한 효과적인 감을 피해 마귀 방법을 적극 도입하며 물원촌을 최대로 탐구 이용하는 동시에 성중앙기관들에서 피해 마귀에 필요한 윤전기재들과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습니다.